요건 안에 씨가 다, 씨가 꽉꽉 들어있는 단감이고요. 여기 알이 납작하게 하고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간 감은 씨가 별로 안 들어있는, 씨가 없거나 안 들어있는 감이거든요. 맞죠? 제가 과수원집 아들입니다. 나무는 정성을 드립니다. 식물의 본성이, 요게 이제 씨방 안에, 요, 이게 속씨 식물인데, 씨방 안에 조그만 씨 핵이, 씨가 들어있거든요. 요 씨 있는 곳에 이제 그, 이 수정이 되면 수술에 그, 이제 그 정자가 이제 일종의 사람으로 치면 정자가 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거